앨범 몇 번에 만나면 난 내게 흐리고 쳤어. 그녀의 눈빛도 내게로 어느새 나 비틀비틀며 몸을 실은 남자답게 오케이 모든 준비는 끝났어. 자 1, 2, 3 Let's go. 우리 오늘 밤에 파티해요. 그대 위에 멋진 밤을 만들게요. 이미 우리 서로 피를 통했다는 것을 아는데 뭘 그래요. 향기 내는 촛불도 샀고요. 내 방 가득 채울 풍선도 샀어요. 제일 고르기 힘들었던 건 오늘 밤 입을 파자마 파자마 입고 파자마 입고 우리 오늘 밤 멋진 파티를 해요. 우리 둘이 신나게 놀아요. 영화처럼요 베개 싸움도 해요. 눈처럼 하얀 베개 속 세상 정말 오랜만에 빨래도 입술 터지도록 풍선도 정신없이 바쁜 온종일 시장에 가서 장 보고 또 요리도 직접 해보고 어쩜 혹시 사랑이 너무 나도 행복해. 혼자 사는 내 방 어떤가요. 내가 직접 만든 저녁은 어때요. 그대 오늘 밤 더 예쁘네요. 특히 그대의 파자마 파자마 입고 파자마 입고 멋진 파티를 해요. 우리 둘이 신나게 놀아요. 소파 위에서 침대 위에서 우리 뛰어요. 어린애처럼 마구 하늘 높이 뛰어요. 신나게 그러다가 지치면 괜히 분위기 잡혀 지도 몰라. Yeah, 걱정은 저기 버리고 그대 앞에 내 사랑 순수와 주말겠죠. 이제 다시 뛰어.